우리나라 대표단이 5월 30일 제네바 군축회의 2기 회의 전원회의에서 최근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탄도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우리의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의 주범인 미국의 무모한 침략 책동에 대처한 자위권 행사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나라들이 시비하는 것은 자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고 내정 간섭이다. 유엔 안보리사회가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외면하고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만 골고드는 것은 용납 못할 차별적 행위이며 이중기준의 극치이다. 대표단은 계속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 강화 조치를 골고들면 들수록 우리 핵무력의 다양화, 고도화를 다그치게 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